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가사 통일 희망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5000년의 이 땅에 웬 말이냐 분열이 분열 책동 짓밟고 평화보장 원한다.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통일의 길 간 길 험난하여도 교리의 희망 찾아가는 길 어서 오라 부른다 어서 오라고 통일이여. 자유로운 이 땅에 전쟁 위협 떠나면 어깨춤이 저절로 우리 민족 행복해.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통일의 길 가는 길 험난하여도 교리의 희망 찾아 가는 길 어서 오라 부른다 어서 오라고 통일이여. 평화로운 이 땅에 외세공조 떠나면 민족끼리 모여서 화합하세 영원히.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통일의 길 가는 길 험난하여도 교리의 희망 찾아가는 길 어서 오라 부른다 어서 오라고 통일이여. 아름다운 이 땅에 정미사대 보내요 민족자주 세워서 우리 하나 만들자.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통일의 길 가는 길 험난하여도 교리의 희망 찾아 가는 길 어서 오라 부른다 어서 오라고 통일이여.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가사 통일 희망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